우리나라에서 개성시 관운동 50인민 반에 살고 있는 전쟁 로병 박종식이 90번째 생일을 황해남도 인민병원 림상의학연구소 연구사, 공훈의사, 교수 박사 김수진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일을 맞는 전쟁 로병과 로우의학자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습니다.